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의 시에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이 직접 쓴 시일 수도 있지만 혹자들은 다윗이 써서 그에게 기록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에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가졌던 질문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관찰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가졌던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이죠. 왜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그렇지 못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현실은 이렇게 실존합니다. 1절부터 14절에 시인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에게는 고난도 재앙도 없으며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이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 이렇게 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런 재앙이 돌아오고 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떤 특정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경험하도록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이라고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이 시인의 고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고 욥의 고통스러운 질문을 안고 씨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씨름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들리죠? 신실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는 믿음이 아니고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낸 자기 방식의 믿음이라면 고민할 이유가 없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자기가 그저 믿고 싶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런 단순하고 천박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신비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인의 이 고민은 신앙적으로 정당할 뿐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믿음의 표현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당혹스러움이 결국은 해결이 되죠. 15절부터 17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 고민을 말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만일 말을 했었더라면 주의 백성들에게 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는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휼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을 때 그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짓거렸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심하게 되고 혼동스러워 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이 일단 나가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말, 형제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이런 깊은 고민 속에서 결국 시인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시인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달은 후에 뭔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때에, 각성이 있었을 때에 혹은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어떤 영적인 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런 일들이 자기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과 행하시는 일의 이유와 목적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전능한 주권과 선하신 성품에 신뢰와 의존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저희의 결국이었습니다. 17절에 말한 거죠.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거죠. 그것이 18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은 졸지에 망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에 시인의 회개와 찬송과 새로운 결심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시인은 이제 자신의 그 어리석었던 생각과 고민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것도 욕과 아주 비슷하죠. 그토록 어리석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교훈을 가르치시며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그는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영광이야말로 의인의 결국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기가 잠깐 현혹되었던 그 세상의 부귀와 영광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 진정한 보화는 하늘에서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과연 이런 고백이 우리가 종종 부르는 노래 가사들에서처럼 쉽게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고백은 마치 진주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처럼 깊은 절망과 근심 속에서 나오는 값진 고백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육신의 힘은 쇠할 것이고 의지하고 살던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을 최고의 보화로 알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고 선언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혼란, 혼동스러움, 믿음의 시험이라는 현실에 대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우리의 유일한 보화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도 이 시인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을 받을 때가 적지 않지만 저희들도 시인과 같이 말을 아끼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시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한 것, 부유하고 건강한 것이 저희의 참 보화가 아니라는 것, 저희들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저희의 유일한 참된 보화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